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오늘은 하이텔로 붙여온 정의석 씨의 이야기 한 토막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어느 해안에 불가사리가 몰려와서 백사장을 뒤덮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장관을 보기 위해서 떼지어 몰려왔습니다. 인생을 많이 산 어느 성공한 노인도 그중 하나입니다. 어느 날 노인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매일같이 이 죽어가는 불가사리를 바다를 향해서 던지고 있는 어리석은 젊은이를 발견하고는 한마디 말했습니다. 자네가 그걸 던진다고 무슨 변화가 있겠나? 주위를 한번 둘러보라고. 젊은이는 미소를 띠면서 손에 쥔 불가사리를 보여주고는 말했습니다. 이 녀석에게는 다르지요. 노인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화 Arthur 중에서 Best That You Can Do, 크리스토퍼 크로스의 노래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서울 도봉구 창일동의 최승희 씨, 잘 들으셨죠? 자, 이 불가사리 얘기, 여러분은 그 중에서 노인에 속하십니까? 아니면 그 어리석은 젊은이에 속하십니까? 이 젊음의 영화, 바로 오늘 길어보는 한 편의 영화로 준비한 영화인데요. 페리스의 해방, 존 휴즈 감독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만든 존 휴즈 감독 하면 그 브렉퍼스트 클럽이라든지 내 사랑 컬리스 같은 미국 청춘 영화의 대표적인 감독이죠. 그리고 미국식 코미디를 가장 잘 소화해내는 감독으로도 유명한데요. 나 홀로 지배를 만든 크리스 컬럼버스 감독도 이존 휴즈 사단의 멤버죠. 1986년에 만든 이 페리스의 해방은 한마디로 규율에서 이탈하고픈 청소년들의 행동, 이것을 가볍고 밝은 터치로 그린 작품이죠. 오직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겠다는 일념으로 꾀병을 부려서 하루 동안 학교를 탈출하는 페리스, 그리고 아버지에게 늘 주눅들어서 사는 친구 카메론, 또 페리스의 여자친구 슬로안, 이 세 청소년이 신나게 한나절을 쏟아내는 것이 영화의 주된 내용인데요. 이들의 행동 하나하나와 그것을 통해서 조금씩 변화하는 생각들, 이것이 우리 현실에도 참 의미심장하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인공 페리스가 처음과 마지막에 하는 그 고백, 인생은 빨리 흘러가고 그것을 가끔씩은 점검해 봐야 한다. 이 말은 특히 현재보다는 미래를 꿈꾸는 우리 청춘들에게는 무척이나 절실한 그런 교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주인공 페리스 역에는 매튜 브로드릭이 아주 귀엽게 연기를 하고 있죠. 여자친구 슬로아는 미아사라고요. 페리스의 누나로는 더티 댄싱의 제니퍼 그레이가 출연하고 있습니다. 또이 제니퍼 그레이가 경찰에서 잠깐 만난 그 불량 소년 찰리 신이죠. 찰리 신이 특별 출연하고 있습니다. 자, 경기도 하남 덕풍 일동의 권주미 씨, 서울 동대문구 장안 4동의 HKD 씨, 그리고 지금 고3인 중구 신당 3동의 김방글 학생, 이름이 그냥 발음만 해도 방글방글 미소가 나올 것 같네요. 그리고 대사병에 걸린 것 같다고 하시는 강남구 개포동의 신정희 씨, 오늘 함께 해주시죠. 잠시 뒤에요. Ay, no me puedo quejar, ni me obligas ni te obligo, me invitaste a huir con... 우리가 빛나고 있다. Yo quería volar. 더할 수 없이 화려한 시간을 위한 옷, 인터메조. 컨택트 렌즈는 바로 당신의 눈입니다. 당신의 눈을 생각한다면 시바 칼라 컨택트 렌즈를 선택하십시오. 스위스가 낳은 세계인의 컨택트 렌즈, 시바 칼라 컨택트 렌즈. 당신의 아름다운 눈을 위해 스위스에서 왔습니다. 시바 칼라 컨택트 렌즈, 시바 비전. 우리들만 아는 이야기, 순분 예술학교. 사랑과 자유가 있는 순분 예술학교. 제1부 사랑 배달부, 눈물 같은 느낌표. 제2부 인생 연습장, 행복의 물음표. 정지우 기획소설 순분 예술학교. 서점이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폴리그램이 전하는 영화 음악, 크라잉 게임. 보이저지의 잔잔한 목소리로 느끼는 영화 음악의 향기, Crying Game. 그 감동을 음악으로 간직하세요. Polygram. 20살 직은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지금 바꿔보세요. 에띠아. 20살 감성의 파운데이션 란제리. 자, 준비됐지? 응? 700-9908? 아! 조심해! 함정이야! 함정이 어딨지? 이렇게 찾아왔구나.

One of the worst performances of my career, and they never doubted it for a second. How could I possibly be expected to handle school on a day like this? Ferris, 오늘 그가 아픈 이유는 날씨가 너무나 화창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날을 학교에서 보낸다는 건 너무 끔찍한 일이니까요. It's getting pretty tough coming up with new illnesses. If I go for 10, I'm probably going to have to barf up a lung. So I better make this one count. 그래서 페리스는 이번 학기만 해도 벌써 아홉 번이나 아팠고 당연히 그만큼 결석을 했죠. 특히 오늘 유럽 사회주의에 대한 시험까지 있지만 그곳에 가서 살지도 않을 바에는 그것보다는 자신의 인생을 점검하는 것이 페리스에게는 더 중요한 일입니다. 'Babe, what's happening? Very little. How do you feel? 오늘처럼 땡땡이를 치는 날이면 페리스는 늘 친구 카메론이 생각납니다. 자동차가 있으니까요. Where are you? I'm taking the day off. Now get dressed and come on over. You can't, stupid. I'm sick. That's all in your head. Come on over. I feel like complete shit, Ferris. I can't go anywhere. 하지만 오늘도 카메론은 아프다고 앓는 소리를 해댑니다. 페리스는 그의 병을 잘 알죠. 부모에 대한 욕구 불만에서 오는 자학 증세니까요. I'm dying. 다시 전화를 하는 페리스. You're not dying. You just can't think of anything good to do. If anybody needs a day off, it's Cameron. He has a lot of things to sort out before he graduates. 땡땡이의 필수 조건이니까 포기할 수가 없죠. His roommate will kill him. When Cameron was in Egypt's land, let my Cameron go. Pardon my French, but Cameron is so tight that if you stuck a lump of coal up his ass, in 2 weeks you'd have a diamond. Yes, I am. Ferris is homesick. Now, I had a meeting first thing this morning. I know I should have called, but it just completely slipped my mind. I'm really very sorry. Are you also aware, Mrs. Bueller, that Ferris does not have what we consider to be an exemplary attendance record? I don't understand. He has missed an unacceptable number of school days. 학교의 지도교사 에드 루니 선생은 오늘로서 아홉 번이나 결석한 페리스가 괘씸하기 짝이 없습니다. 뷸러 부인에게 전화를 해서 아들이 유급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통보했죠. 하지만 뷸러 부인은 아들을 철저히 믿는 눈치입니다. So far this semester he has been absent 9 times. Nine times. Nine times. I don't remember. 에드 선생이 다시 한번 아홉 번의 결석을 강조하는 순간 자신의 컴퓨터에 기록된 9라는 숫자가 2로 바뀌어 버립니다. 한순간에 페리스의 결석 일수가 이틀로 줄어든 것이죠. 학교의 전산망에 침입한 해커 페리스의 짓인 줄 뻔히 아는 에드 선생, 드디어 열받았습니다. 지니! Please, do not yank my cord on this. How desperate is the situation? Well, did you see Alien? 페리스 빌러는 학교에서 인기가 무척 좋습니다. 모든 친구들이 그의 병을 걱정해줍니다. 페리스 역시 그런 친구들의 믿음을 저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Hi, Ferris. How's your bod? Oh my God, you're dying. Uh-oh. Is it serious? I don't know. 전화기를 통해서 들려오는 페리스의 기침 소리. 전자 오르간에 컴퓨터를 합성해 만든 그 소리는 영락없이 중환자의 기침 소리입니다. Yeah, I'd say I will. Great. Maybe I'll see ya. Bye. I don't trust this kid any further than I can throw him. Well, with your bad knee, Ed, you shouldn't throw him. 사람. 에드 선생만큼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 기회에 그의 비리를 밝혀낼 생각입니다. 페리스 때문에 지금까지 한두 번 바보가 된 게 아니니까요. If I get caught, I won't graduate. I'm not doing this for me. I'm doing it for you. Shut up. If you're not over here in 15 minutes, you can find a new best friend. 우리 집으로 오든지 우정을 끊든지 양자택일해. 페리스는 존재로 움직일 생각을 하는 카메론에게 국민학교 5학년 때부터 써온 방법을 또다시 써먹었습니다. He'll keep calling me. He'll keep calling me until I come over. He'll make me feel guilty. This is ridiculous, okay? I'll go. Shit. 카메론은 어쩔 수 없이 차에 시동을 걸죠. 맘만 먹으면 뭐든지 해내는 페리스는 그에게 소중한 친구니까요. 한편 학교는 철학 시간 중입니다. 슬로얀이 하품을 참지 못합니다. 그녀는 페리스의 여자친구지요. 그리고 페리스의 땡땡이 기획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슬로언 피터슨, may I have a word with you, dear? 드디어 페리스의 슬로안 빼내기 작전이 개시된 것 같습니다. Bad tidings. Your father called. Your grandmother has just passed. Oh, darling. Oh, honey.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전갈입니다. 물론 페리스의 계략이지요. Peterson said I had Florence Sparrow notify Sloan. Poor little lamb. 이 소식을 들은 에드 선생, 냄새가 어쩌 좀 이상합니다. 슬로안과 페리스의 관계를 잘 아니까요. Would you get me Mr. Peterson's daytime number, please? Sure. Ed Rooney's office. This is George Peterson. Oh, please hold. 때마침 슬로안의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집안에 상을 당했으니 슬로안을 보내달라는 거지요. Yeah. Well, it's been a tough morning and we've got a lot of family business to take care of, so if you wouldn't mind excusing Sloan, I'd appreciate it. Sure. No, I'd be happy to. Yeah, you just produce a corpse and I'll release Sloan. I want to see this dead grandmother firsthand. 에드 선생은 할머니의 시신을 보여주면 보내주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전화의 주인공이 페리스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죠. 에드 선생 생각에는 이제 페리스는 꼼짝없이 잡힌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You know that school policy. Was this your mother? 그런데 그때 또 한 대의 전화가 울립니다. Ed Rooney's office. Hi, this is Ferris Bueller. Can I speak to Mr. Rooney, please? 페리스의 전화입니다. Hold. Tell you what, dipshit. You don't like my policies, you can just come on down here and smooch my big old white butt. Cat. Pucker up, buttercup. What? Ferris Bueller's online, too. 페리스인 줄 알고 반말까지 찍찍 해댔던 에드 선생.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Hey, Mr. Rooney, how you doing? Listen, I'm sorry to disturb you at work, but I'm not feeling very well today. And I was wondering if it might be possible for my sister to bring home any assignments for my classes that I might need. Have a nice day. 먼저 통화한 사람이 페리스가 아니라면 그럼 누구겠습니까? 미스터 피터슨? No, I think I owe you an apology, sir. Well, I should say you do. I. Well, I think you should be. 에드 선생은 슬로안의 아버지에게 싹싹 빕니다. 그런데 슬로안의 아버지는 바로 카메론이었죠. 가짜 아버지 카메론은 슬로안을 10분 안에 학교 정문 앞으로 내보내라고 큰 소리 칩니다. Sir, God damn it! Yes, yes, yes, sir, yes, sir. That's better. 또 다시 페리스의 케이스입니다. Ferris, forget it. You're just gonna have. The 1961 Ferrari 250 GT, California. 1961년형 페라리. 전 세계적으로 100대밖에 없는 귀한 차. 카메론의 아버지가 신주 모시듯 아들보다 더 아끼는 물건이죠. 페리스는 이미 그 차를 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카메론은 기가 막히죠. 하지만 페리스를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No! Ferris, forget it. You're just gonna have to think of something else. I'm putting my foot down. How about we run a nice Cadillac? My treat! We could call a limo! A nice stretch job with a TV and a bar! How about that? Come on, rub a little. Let me tell you how deeply 학교 정문에 슬로안을 데리고 나온 에디 선생. 아직까지도 겁에 질려서 슬로안에게 아부 중입니다. Great. Oh, 그들 앞에 빨간 페라리가 도착했습니다. Hurry along now. 중절모와 바바리를 걸친 페리스도 함께요. Gotta go. Hi. Do you have a kiss for daddy? Are you kidding? 아버지와 딸의 관계치고는 좀 이상하고 열렬한 키스입니다. 하지만 전화 때문에 얼마나 혼이 났는지 에드 선생은 의심을 할 생각도 못하지요. ...들이 떠나면서 환호성을 지르는 순간 그제서야 에드 선생은 어딘지 좀 이상한 낌새를 알아챕니다. 카메론은 비싼 차를 싸구려 주차장에 대놓기가 걱정입니다. 하지만 그건 별 문제가 아니죠. 페리스는 페라리를 본 적도 없어 보이는 주차 요원에게 팁을 더 주고 차를 맡깁니다. 잘 지켜달라는 거죠. 하지만 주차 요원은 페라리가 어떤 차인지 대충 압니다. 그래서 페리스 일행이 사라지자 말자 신나게 차를 몰고 나갑니다. 그 시각 아들이 아홉 번이나 결석했다는 에드 선생의 말이 영 마음에 걸렸던 뷰러 부인이 집으로 왔습니다. 아들에 대한 기대 반, 불안감 반으로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어봅니다. 다행입니다. 아들 페리스가 코까지 골면서 자고 있습니다. 안심하는 부인. 그 순간 선생의 말이 다시 생각납니다. 또 한 번 문을 열어보지요. 역시 아들이 자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이불을 덮어쓰고 침대에 누워있는 것은 마네킹이고 또 코 고는 소리는 녹음된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마천루에도 올라가보고 증권거래소도 둘러보고 페리스와 카메론과 슬로안 이 세 사람은 해방감을 만끽했습니다. 그리고 배가 출출해지자 이번에는 최고급 식당에 들어갑니다. 예약 명단을 훔쳐본 페리스. 명단 중에 하나인 에이브 프로만이라는 이름을 도용합니다. 학생 같아 보이는 조그만 친구가 시카고의 소세지 왕 에이브라니. 시계인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Snotty. Okay, Abe. Let's go. I'm not going anywhere. No, we'd like to be seated. Listen, young man, either you take the field trip outside or I'm going to have to call the police. You're going to call the police on me? Yes. 지배인이 경찰을 부르겠다고 울음장을 놓죠. 이런 게임에서는 페리스도 질 수가 없습니다. 경찰을 불러야 하는 것은 자신이라면서 어느새 외워둔 번호를 누릅니다. Here, give me the phone. I have another call. Huh. I've had enough of this horsing around. Give me the phone back. You touch me, I yell rat. There's another phone around here somewhere. Find it. Wonderful. 사실 그 전화번호는 경찰서가 아니라 지배인 직통 번호지요. Okay, Ferris, could we just let it go, please? Ferris, please. Come on, too far. You're gonna get busted. A, you can never go too far. B, if I'm gonna get busted, it is not gonna be by a guy like that. Come on. 지배인은 전화를 받으러 가고, 페리스는 얼른 슬로안에게 수화기를 넘깁니다. Abe Froman, the sausage king of Chicago. Abe Froman. 손님 중에서 에이브를 찾죠. Let me check the restaurant. Could you describe him for me, please? Leather jacket, white T-shirt, sweater vest. Devastatingly handsome. 페리스의 옷 색깔을 대면서요. Thank you. 놀란 지배인이 그래도 혹시나 해서 다 다른 전화선을 눌러봅니다. Mr. Froman, this is Sergeant Peterson, Chicago Police. 이번에는 시카고 경찰이 나옵니다. 카메론의 목소리죠. I appreciate your understanding. Don't think twice. 작전 성공. 세 사람은 칠고급 식당에서 프랑스 요리를 즐깁니다. (웃음) 한편 에드 선생은 페리스를 잡으려고 직접 거리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페리스가 있을 턱이 없죠. 야구장에 가 있으니까요. 에드 선생은 거리 수색을 포기하고 이번에는 페리스의 집에 왔습니다. 벨을 누르고 한참 만에야 페리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It's Ed Rooney, Ferris. I'd like to have a word with you. Oh, I'm sorry. I can't come to the door right now. I'm afraid that in my weakened condition, I could take a nasty spill down the stairs and subject myself to further school absences. Save it, Ferris. Come down here. You can reach my parents at their places of business. Thank you for stopping by. I appreciate your concern for my well-being. 아파서 내려갈 수 없으니 부모님 사무실로 연락하라는 거죠. 인터폰과 교묘하게 연결시킨 녹음기 소리입니다. Ferris! Ferris! Who is it? 화가 난 에드 선생. 다시 배를 눌렀습니다. Right I'm afraid that in my weakened condition, I could take a nasty spill down the stairs and subject myself to further school absences. 그런데 어떡하죠? 페리즈는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그때서야 선생은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페리즈가 집에 없다는 걸 확실히 알았으니까요. Have a nice day. 어떻게 해서든지 집 안으로 들어가 보려는 에드 선생. 진흙에 빠지는 곤욕을 치르면서도 출입구를 찾아냅니다. 부엌 문에는 개구멍이었죠. 그리고 그곳에는 무섭게 생긴 개 한 마리가 버티고 있습니다. 하이 도기 스테이 보이 아이 노 스테이 스테이 히 디드 리드 히 노 잇 릴리 버스트 마이 험프 유 노 시내는 때마침 퍼레이드가 한창입니다. 페리스가 사라져버려 찾고 있는 카메론과 슬로안의 귀에 어디선가 페리스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Ladies and gentlemen, you're such a wonderful crowd. We'd like to play a little tune for you. It's one of my personal favorites. 차에 대한 공포감에 사로잡힌 친구 카메론에게 이 노래를 바칩니다. 어느새 페리스는 퍼레이드의 단상 위에 올라가서 마이크를 잡고 있습니다. Hey! What are you doing? Thank you for all the joy and pain. Picture show. Paris we meet, second seat, gold Dutch treat, you were sweet, dark and shame, darling, dark and shame, save those lies, darling, don't explain, I recall Central Park in fall, how you tore your dress. You know, as long as I've known him, everything works for him. There's nothing he can't handle. I can't handle anything. 하여간 마음먹은 일이면 뭐든지 다 하는 페리스. 부모에게 짓눌려 아무것도 못하는 카메론은 그런 그가 부럽습니다. 페리스의 노래는 이제 락큰롤로 이어집니다. It's gonna be a fried cook on Venus. 페리스에 대한 질투는 누나 제니도 마찬가지입니다. I knew it! Oh! 침대에 누워있는 가짜 페리스를 보고 화를 참을 수가 없죠. 그때 아래층에서 들리는 문소리. 수면제로 개를 겨우 잠재운 에드 선생이 드디어 집 안으로 들어온 거죠. 제니와 에드 선생은 서로 상대방이 페리스라고 여기고 붙잡을 생각만 합니다. 페리스. 뷰러. 그런데 엉뚱한 얼굴에 너무나 놀란 제니가 엉겹결에 상대방의 턱을 갈겨서 넉다운 시켜버리죠. 그리고는 황급히 경찰서에 전화를 겁니다. There is an intruder, male, Caucasian, possibly armed, certainly weird, in my kitchen. My name's Bueller. 오직 페리스를 한번 잡아보겠다는 집념 때문에 진흙탕에 빠지고 구두도 잃어버리고 개한테 쫓기고 여자 발에 채이고 더구나 도둑으로까지 몰린 사나이. 바로 불쌍한 에드 선생이지요. I'd also like to add that I have my father's gun and the scorching case of herpes. 경찰을 불렀다는 제니의 말에 놀라서 지갑이 빠지는 줄도 모르고 밖으로 뛰쳐나온 에드 선생. 자신의 차를 견인차가 막 끌고 가는 중입니다. 주차 시간 초과지요. I'm waiting keys. You shit it! 한편 페리스 일행은 놀 것 다 놀고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오는 중입니다. 그런데 분명 카메론의 집에서 출발할 때보다 계기판의 주행거리가 두 배로 껑충 불어났습니다. 주차장이 주차요원들의 지시였죠. 카메론의 눈앞에 갑자기 무시무시한 아버지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카메론, 악 한번 쓰고 기절해버렸습니다. 한편 제니가 경찰서에 왔습니다. 도둑이 들었다는 신고 전화를 경찰서에서는 장난 전화로 판단한 거죠. Drugs? Thank you, no, I'm straight. I meant, are you in here for drugs? Why are you here? Drugs. I don't know. 우연히 옆자리에 앉게 된 마약 중독자 청년이 자초 지종을 다 듣고 나서는 아픈 데를 건드립니다. Excuse you. You ought to spend a little more time dealing with yourself, a little less time worrying about what your brother does. 동생을 증오하는 것은 제니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요. I was like, meditating. Then I sort of watched myself from inside. 한편 잠시 기절했던 카메론. Realized it was ridiculous. 그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Being afraid. 아버지에 대한 공포와 불안에 떠는 자신의 내면을 똑바로 쳐다보기 시작한 거죠. I'm tired of it. Hey. Yeah. 그리고 차는 공중에 매달아놓고 후진 페달을 눌러놨습니다. 주행거리를 되돌려 놓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계기판이 꽁짝 떠있습니다. 큰일 난 거죠. Crack open the odometer. Roll it back by hand. No, forget it. Forget it. 하지만 카메론은 변했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가 아니라 부딪히는 걸 피해왔던 자신에게 있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오늘의 차 사건을 계기로 아버지와 직접 부딪혀보겠다는 카메론. 아들보다 더 사랑을 받았던 차를 발로 차기 시작합니다. Who do you love? Who do you love? You love a car. Bitch. I can't wait to see the look on the bastard's face. 순간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유리창을 깨고 집 뒤뜰로 떨어져 버린 빨간 페라리. 아버지가 평소 그토록 아끼던 그 보물이 박살났으니 이제 문제가 정말 심각해졌습니다. I'll take the heat for it. We'll wait for your father to come home and when he gets here I'll tell him that I did it. He hates me anyway. No. I'll take it. No, I'll take it. 카메론이 결단을 내립니다. No, you don't want 자신의 잘못이니 자기가 야단을 맞겠다고요. Hi. Don't hi me, young lady. 한편 제니를 데리러 경찰에 온 뷰러 부인은 딸의 행동이 못마땅해 죽을 지경입니다. 게다가 제니는 어느새 옆자리의 마약 중독자와 입가심하고 야단났습니다. It's Jean, but a lot of guys call me Shauna. Okay, Jean. That's great. I'll see you, okay? Yeah. Yeah. 엄마의 곱지 않은 시선에도 불구하고 신바람이 난 제니. 난생 처음 자신만의 사람을 만났다고 느낀 거죠. 오, shit. I have to go. I'll call you tonight. 6시 5분 전, 슬로안과 헤어진 페리스는 뛰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의 귀가 시간이 5분 남았거든요. You know what it's like to be pulled out of work. I was gonna take my commission and buy Ferris a car. 그런데 하필이면 누나와 엄마를 태운 차와 맞닥뜨립니다. Paper all over the place. I'll never get this back in order. 제니는 페리스를 보는 순간 속력을 내기 시작합니다. 아빠의 차 역시 저 멀리 보입니다. 페리스는 이웃집 정원을 가로질러서 전속력으로 달립니다. 거의 같은 시간에 집 정문 앞에 도착한 페리스와 엄마의 차, 그리고 아빠의 차. 이제 페리스는 식당으로 통하는 개구멍을 통해서 빨리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항상 그곳에 놔두던 열쇠가 없어졌습니다. 구부리고 앉은 그의 눈에 들어오는 진흙 구두. 에드 선생입니다. Looking for this? 아무리 영악한 페리스라도 이번에는 꼼짝없이 잡혔습니다. God damn you little bastard. 학교를 1년 더 다녀야 할 운명의 순간이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제니 누나. 경찰서에서 새로운 기쁨을 얻었고 많은 것도 깨달은 그녀는 이제 페리스에 대한 여유가 생겼습니다. Hi. 부엌 뒷문을 열고 나오는 제니. 페리스를 보면서 능청스럽게 연기를 해댑니다. Thank you, Mr. Rooney, for driving him home. 에드 선생에게 혼자 병원에 다녀오는 페리스를 데려다줘서 고맙다고 인사하죠. 또다시 멍해진 에드 선생. 더구나 자신이 떨어뜨린 지갑이 제니의 손 안에 있습니다. By the way, Mr. Rooney, you left your wallet on the kitchen floor. 지갑을 던지는 제니. 그 소리에 개가 눈을 떴습니다. 페리스는 이제 부모님보다 먼저 방으로 가야 합니다. 옷을 벗고 침대에 눕는 순간 방문 손잡이가 돌아갑니다. 부모님이지요. 그 순간 아직까지 녹음기가 작동되는 걸 발견한 페리스. 야구공을 던져서 오디오의 파워를 끕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아침과 똑같은 표정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페리스. 부모님에게는 누구보다 싹싹하고 예의 바르고 착하고 귀여운 아들입니다. Ferris, you're sick. And don't go pushing it and making yourself worse. Yep. I said it before and I'll say it again. Life moves pretty fast. You don't stop and look around once in a while, you could miss it. 자신의 인생. 어느 한순간이라도 느끼며 살고 싶은 페리스. 그에게 오늘의 땡땡이는 그 어느 날보다도 재미있고 자유롭고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비록 그를 4년간이나 추적해오고 있는 에드 선생에게는 지옥 같은 하루였지만요. What's going on? Did you get in a fight? You're still here? It's over. Go home. 그만 일어나서 집에 가라는 이 페리스의 마지막 인사와 함께 영화는 끝이 납니다. It's gonna be a fried cook on Venus. We'll shake it up, baby, now. Shake it up, baby. Twist and shout. Twist and shout.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baby. 비틀즈의 트위스트 앤 샤우트의 이 열광적인 음악과 함께 끝난 오늘 길어보는 한 편의 영화 페리스의 해방 어떠셨어요? 아, 참 방학 중에도 보충 수업 때문에 학교에 가야 되고 방학 중에도 모의고사를 봐야 하는 그런 학생들에게는 너무 꿈 같은 얘기고 너무 얄밉고 또 부럽고 그럴 것 같은데요. 페리스의 해방 재밌고 그냥 오락영화로 볼 수도 있겠지만요. 그 페리스가 한 말, 우리의 인생은 가끔씩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은 우리한테도 적용되는 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서울 서초구 서초 2동의 한 규태 학생,